채식 해보고는 싶은데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혹은 채식 해보고는 싶은데 주변에 채식하는 분이 없어 외롭게 느껴지셨나요? 채식주의자가 뭘 먹는지 막연히 궁금해하셨나요? 채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6년차 채식인 박은주가 풀어드립니다. 채식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2011년 빼빼로데이에 채식을 시작한 6년차 채식인 박은주입니다. 채식 커뮤니티에 가보면 채식인끼리 나누는 고민 중에 바로 하나는 결혼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한국의 채식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 아무래도 채식인은 비채식인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월등히 높은데요. 그리고 기혼자의 경우에는 또 결혼 중에 채식인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비채식인 배우자와 시댁을 또 친정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또 어떤 식으로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배려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채식인 중 하나인데요. 다행히도 저는 채식인일 때 배려심 깊은 비채식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 4년 차이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채식인 혹은 비채식인 분들 중에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채식인 배우자와 사는 비채식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게스트로서는 비채식인인 저희 남편이 직접 출연하여 이 토픽에 대해서 비채식인으로서의 관점을 이야기해 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출연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채식인 와이프랑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 이 팟캐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 보니 활기 넘쳐 보인다는 느낌은 요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들을 여러 개 드릴 건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교제를 했었을 때, 교제 중간에 제가 채식인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럴 때 결혼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나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채식인이 그렇게 뭐랄까 일반적이다라고 느껴지는 사회는 아니니까 일단 제일 처음 걱정했을 때는 시댁에 갔을 때 음식 먹는 게 제일 걱정이었죠. 네, 시댁이 또 거제도이다 보니까 어떻게 시댁에 가서 까다롭게 굴진 않을지 그런 부분을 걱정하셨던 거죠? 그렇죠. 일단 어른들은 좀 보수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 채식인이라고 하면 좀 어른들 입장에서는 입맛이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본인들의 삶과는 다르니까 젊은 사람이 좀 반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신 건가요? 결혼은 그런 것까지 다 감당하면서 가는 게 결혼이니까요. 어떻게 일방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서로의 개성을 인정해줘야 맞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쉬운 질문부터 드릴게요. 쉬우면서도 또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데요. 채식인 배우자 살면서 좋은 점 한 5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5가지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은 점이 없을까요? 일단 저는 회사나 일이 밖에서는 특별히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가정과 회사에서의 식당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회사의 회식 자리나 그런 자리들은 대부분 고기의 섭취가 많은데 집에 와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좀 더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 식단의 균형이 지방과 집 밖이 잘 맞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일단 어디 마트나 이런 데 장을 보러 가면 일반적인 가정들은 아마도 고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기 때문에 보통 한 10만 단위의 돈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에요? 한 번에 그 한 네 식구 정도 됐을 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제가 직접 장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저번에 마트에 갔을 때 그 보기를 보니까 확실히 뭐 100g인데도 10,000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고 마트에 줄을 서 있다 보면 앞자리에 계산하는 가격이 좀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거 보고도 좀 느끼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대충 어느 정도 나오나요? 뭐 저희는 장을 한번 봤을 때 3만원을 넘었던 적이 없어요. 대부분 10,000원, 20,000원대고요. 뭐 푸짐하게 봤다고 해도 일단은 돈이 덜 든다. 두 번째 장점이 있겠네요. 생활비. 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걸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격 탓인지 식단 탓인지 모르겠지만 뭐 욕심이 크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욕심 말씀이세요? 뭐 물욕도 그렇고 음식 욕심도 그렇고. 네. 뭐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크게 없고요. 뭐,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뭐 화려한 회식 스테이크집 이런 데를 갈 수도 없으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같이 건강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뭐랄까 뭐 크게 비대해지지도 않고 몸이. 네. 아, 결혼하고서 정말 살찌는 사람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치킨, 치맥을 야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보기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요. 드라마에서는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나쁜 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나쁜 점은 집안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단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했듯이 시댁에 갔을 때 뭐 떡국을 끓여줬는데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안에 고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안 먹으니 네. 또 어른들 보기에는 또 어른들이 해준 음식을 얘가 왜 안 먹지라는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른들이랑 저는 이러이러한 식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해시키는 것도 일단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요. 그리고 모임. 저희가 네. 일단 부부다 보니 뭐 다른 가족?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사실 만나면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길거리에 네. 서서 만날 순 없으니. 근데 거기서도 역시 가게를 고르는 제약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심하니까 네.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생활 밖에서는 대부분들이 단점인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니까. 그리고 네. 일반적인 가게를 가도 네. 일단 종업원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요거를 빼주세요. 저거를 빼주세요. 요거 없이 요리를 해주세요. 뭐 그런 부분들은 다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 저희 남편의 경우에는 사실 그 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업종에서 많은 요구사항을 내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종업원을 귀찮게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편이거든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외식을 많이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거의 뭐 집안에서 먹는 편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다른 신혼부부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주말에 어떤 패턴으로 주말을 보내는 편인가요? 왜냐하면 생활적인 제약이 많으니까요. 뭐 주말의 패턴을 식단으로 연결하는 거는 좀 잘 모르겠는데 뭐 네. 일단 저희는 일단 밥은 집에서 대부분 먹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우리 와이프의 식단을 존중해주는 처갓집에서도 자주 먹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산책 많이 하고 뭐 일단 꽤 건강하게는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배우자로서 가끔 듣는 이야기가 남편이 회식 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아는 친구들 자리에서 와이프 이야기가 나오면 와이프가 채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인들의 반응이 되게 특이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혹시 주변에 채식인 배우자와 산다고 하였을 때 주변인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각각의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와이프가 베지테리언, 비건이라는 얘기를 일단 회사에 다 했고요. 그 일단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일단 불쌍하다는 반응이고요. 누가 불쌍하다는 거죠? 제가 불쌍하다고. 왜냐고 물어보면 집에서 고기를 안 해주니까. 뭐 네. 단순한 반응이죠. 일단 본인들의 식단과 다르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너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흡수하냐 뭐 이런 식의 질문도 있고요. 네. 일단 뭐 그 두 개가 듣는 질문의 95%예요. 오. 뭐 심도 있는 질문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배우자가 채식인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본다는 거죠? 일단 제가 들은 질문은 그겁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아마 저희가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기의 선택에 맡긴다고요? 네, 네. 뭐 키우는 과정에서 좀 더 채식을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 네. 본인의 의식을 갖게 됐을 때 본인의 판단력을 갖게 됐을 때는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 두 가지 질문 항상 받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뭐 아까 한 얘기랑 똑같은데 뭐 단백질이나 이런 걸 어떻게 흡수하냐는 얘기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에는 되게 나는 지방과 집 밖의 식단이 아주 균형 잡혀 있다고 본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쌍하지 않다는 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지요. 근데 사실 뭐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니까 제 성격상 그게 신경 안 쓰는데. 네. 뭐 저 스스로 저를 전혀 불쌍하게 생각 안 하니까. 네. 그런 질문은 그냥 무시하는 편이에요. 혹시 그런 질문은 안 받으시나요? 혹시 배우자가 채식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아, 그런 질문도 가끔 들어요. 근데 네.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한다고 대답하죠. 그렇군요. 제 예상이 맞았군요. 채식인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다른 남편이 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초혼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교하실 수는 없겠지만요. 혹시 채식인 부인과 함께 살면서 경험하였던 특별한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변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되게 평범하게 살아왔었는데 이렇게 채식주의자인 부인과 있다 보니 뭐랄까 그 좀 독특한 모임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채식인들의 식사 모임 이런 데도 나가보고. 그때 나가자고 같이 했을 때 그때 거부감은 없으셨나요? 뭐 그분들이 뭐 나쁜 사람들도 아닌데 못 나갈 이유는 없으니까. 네. 네. 그냥 뭐 나가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었고요. 근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이라고 할까? 아니 선입견을 깬 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안 먹고 야채주의 식사를 하면 되게 힘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뭐 생각보다 밝고 활력 있게 보여서 그런 점이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도 없고 다들 조용하고 마치 그 돌을 닦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셨는데 수다도 많이 떨고 활발한 분위기라서 놀라셨다는 거죠? 네, 다들 굉장히 업돼 보였어요. 네, 뭐 본인들만의 이벤트도 하고 즐거워 보이고 생일 파티도 하고 그렇지. 네. 예. 그리고 또 채식 모임 외에 또 없을까요? 뭐 특별한 경험이라면 채식 음식점을 많이 간 거죠. 서울에 있는 음식점을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특별한 경험 뭐 이럴까 나는 채식 으로만 식단을 짜는 콩고기로만 식단을 짜는 콩고기를 그리고 뭐, 안 쓰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라는 거에 개념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는데 뭐 독특했습니다. 뭐 콩고기로 만든 치킨, 뭐 콩고기로 만든 뭐 돈가스, 뭐 그런 것들도 독특했고 뷔페도 자주 그렇죠. 뭐 아시죠? 뷔페가 야채로만 이루어진 뷔페 뭐 그런 것들도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뭐 비빔밥 이런 것도 맛있었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문했었던 많은 채식 음식점들 중에 사라진 곳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 대표적으로 자주 갔었던 강남의 가로비였나요? 네. 거기도 지금 없죠? 거기도 없죠. 거기도 없고 뭐 왕십리 쪽에도 하나 있었던 네. 것 같은데 그것도 왕십리 뷔페도 있었는데 또 없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저희가 갔던 가게가 지금 와서 보면 많이 없어져 있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조금 뭐랄까 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채식 음식점의 흥망성쇠를 다 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친구들과 만날 때 특별한 점은 없으셨나요? 왜냐면 아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가정 외에 다른 외부인들을 만났을 때 항상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 집 네. 같은 경우는 일단 부인 때문에 아무 가게나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을 조금 희생을 해서 집 안에서 모임을 갖는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집에서 손님 초대를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손님들 초대해서 집에서 뭐 얘기 나누고 밥 먹고 하다 보니 뭐 대인관계 같은 게 좀 더 좋아졌다고 할까 뭐 그런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네. 시대에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뭐 다들 바쁘게 사니까. 근데 다들 집에 와가지고 집들이를 여러 번 한다고 하니까 좀 놀랐었던 기억이 네, 나네요. 오시는 분들도 되게 기분 좋아 보였고 네. 뭐 이 모임을 할 때마다 되게 뭐 마음이 좀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반대로 혹시 집들이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어느 가게에서 대부분 회식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 편인가요? 삼겹살 집이나 뭐 이런 데를 가나요? 일반적으로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에는 뭐 뷔페 같은 데를 많이 가지 않을까요? 저도 잘은 모르겠네요. 안 만나봐서. 아.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 네네. 남자분들끼리 만나면은 남자들끼리는 뭐 소주를 술 먹으러 많이 가죠. 수 있는 네. 삼겹살 안주, 집이나 횟집. 삼겹살 뭐 해물탕. 네. 무슨 탕집. 예. 뭐 그 횟집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집들이로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저도 많이 고민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기 위주의 식단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데 혹시 집들이에서 뭐 맛이 없었다 이런 평이 나올까 봐 굉장히 고민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들 반응이 어땠나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고기가 있고 없고보다 뭐 음식 자리를 만드는 거는 뭐 분위기도 큰 역할을 하니까 네. 일단 뭐 친한 사람들끼리 즐겁게 얘기 나누면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뭐 일단 우리한테만 좀 해당되는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일단 하객이 없는 결혼식을 원했고 네. 와이프는 본인의 식단을 존중한 채식 결혼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친환경 결혼? 비건 결혼식, 예식이라고 하나요? 비건 웨딩? 비건 웨딩. 네. 그러니까 서로의 약간 이해관계를 맞춰서 저희는 하객 없는 비건 웨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남들과 완전 다른 결혼식이어서 뭐 지금도 아직까지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하객을 몇 명 정도 불렀어요? 뭐 양가 친척들만 해가지고 서로 한 15명씩 합쳐서 한 30명 정도 불렀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지금 저희 친정 쪽에는 아무래도 딸이 채식을 하니까 이런 비건 웨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꺼리낌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부감이 없었는데 혹시 시댁에는 어떻게 대처를 한 걸까요? 뭐 시댁에는 구체적으로 이 비건 웨딩이라는 단어를 이해시키려고 하진 않았고요. 일단 뭐 친환경 결혼식 정도로 설명을 드렸었고 일단 하객을 부르지 않겠다는 제 의지를 설명을 드렸었고 뭐 그 부분은 제가 막내라서 좀 더 쉽게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 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만약에 초혼이라면 집에서의 그 처음 결혼식이라면 부모님들도 이미 그렇죠. 속된 말로 좀 뿌려놓은 돈이 있으니까 네. 그걸 또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셋째 아들 저희가 또 막내다 그래서? 보니 그 부분도 좀 설득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외에 혹시 그 채식인 배우자와 살면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거나 아니면 생각이 변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뭐 최근에 대통령 토론에서도 문제가 됐던 우리나라의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인데 뭐 최근에는 뭐 동성애자나 이런 것들의 이슈였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채식주의자들은 일단은 소수자니까 다수의 세력은 세력? 다수의 인원은 아니니까요. 네. 뭐 이분들에 대한 뭐 새로운 시각, 뭐 이분들에 대한 뭐 그런 존중의 시각 이런 것들을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수자들 입장에서도 사회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긴 거네요. 그 전까지는 사실 소수자에 속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항상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기보다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의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한 3개 정도 남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현재 채식인 배우자 혹은 연인을 상대하고 있는 비채식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예전에 결혼하시기 전처럼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그 소설을 읽어봐도 거기서도 그 부인이 갑자기 채식주의자 선언을 하면서 정서방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갈등을 하는 상황이 계속 나와요. 물론 그 채식주의자 소설에 있는 인물들은 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요. 그래서 이런 비채식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비채식인과 채식인들에게 다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뭔가를 다 내 방향으로 끌고 오려고 하면은 반드시 충돌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분도 지금 내 연인이 비채식인이라고 해서 그분의 삶이 잘못된 것처럼 매도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비채식인도 역시 채식인에게 너는 왜 그리 막 소수자 남들이 안 하는 길을 가려고 하냐고 매도하는 것도 나쁘게 하고 기본적으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시작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아, 다름을 서로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는 순탄할 것이다. 그렇게 일단 인정하면은 거죠? 저희 같은 경우를 봐도 네. 인정을 하면은 길이 보이더라고요. 뭐 의견을 조율하는 길이나 네. 뭐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정을 하고 난 뒤로는. 혹시 연인 및 배우자가 채식을 반대를 한다. 물론 인정을 하면 좋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육식 위주의 삶을 살아오신 분 그리고 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친목 도모를 해본 그런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채식인이요. 그렇지.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좀 단적인 예를 들어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친구를 불러서 삼겹살을 먹자고 해요. 그런데 부인은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고기 냄새도 싫고 본인의 식당과도 맞지 않으니 집에 벽지에 또 삼겹살 냄새가 배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뭐 이거는 정답이 뭡니다라고 저도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뭐랄까 본인은 먹지 않지만 남편의 친구들을 위해 뭐 고기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뭐 약간 정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런데 가능하다면 기본적으로 조금 서로 배려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집안에서 아니고 밖에서 하고 페브리즈를 뿌리고 들어오거나 뭐 집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조금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조금 배려를 해줘야죠. 네. 일단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면 사실 그 다름을 극복하는 과정은 크게 장애물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일단 만약에 그 배우자 지금 질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질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걱정하는 부분이 부모님에 대한 문제면 조금은 과감해지는 게 좋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과감해지는 거죠? 선을 그어주는 거죠. 부모님의 삶과 자식의 그렇지. 삶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렇군요. 부모님의 의견대로 우리가 살진 않잖아요. 지금 나이도 다 먹었고. 네네. 근데 내가 진짜 좋은데 부모님이 아우 쟤 채식하니 안 되겠다라고 말해서 내 의견까지 흔들리는 거는 반대입니다. 아, 제가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요. 혹시 시댁에 그 인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사하는 자리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일단 결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결혼하고 말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아직 서로를 알아가지 않은 단계에서 네. 너무 많은 반감거리를 주는 거는 첫인상부터 그렇지 그런 거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과서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다 말해야지라는 교과서적인 것보다 네. 시기랑 수위를 조절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일단 서로에 대한 호감, 그러니까 시댁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배우자 본인 간에 그런 호감이 어느 정도 쌓인 후에 커밍아웃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그 부분이 도리어 더 나은 것 같다. 제 입장에서 봐서는. 네네네. 네, 충분히 배우자의 장점을 네. 본인의 가족에게 각인시켜 준 상태면 네. 그런 것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신다면 채식인 배우자와 사는 건 어떻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한마디로 딱 끊어 말하기 힘들지만 그냥 우리 남들이 아까도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뭐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뭐 되게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어요. 생각보다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뭐 어떤 부분이 스트레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예, 그냥 뭐 밥 맛있게 잘 먹고 밖에서 뭐 회식하면 회식 잘 하고 뭐 남자가 다를 게 없습니다. 뭐 특별히 그런 점은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많이 배불러 하시잖아요. 그 채소만으로도 그죠? 각 끼니마다. 그렇죠. 뭐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쪽 채식 쪽 요리도 맛있는 게 굉장히 많다. 네, 길들여지면 맛있다. 많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 주제를 정말 다뤄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채식 커뮤니티에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채식인으로서 굉장히 치우치지 않은 시각을 갖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팟캐스트 녹음 마치겠습니다.